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지난주가 민속 최대의 명절 한가위였죠. 고국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한국에 있을 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마치 남일 구경하듯이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석 때만 되면 고향 생각이 나는데요. 언젠가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꽤 오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음악으로나마 성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오늘 초의 골든팝스 첫 노래는 포렌카의 파파입니다.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중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날이 불과 1년만 지나면 온다고 합니다. 공상소설에서나 상상했던 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니 과학기술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존것만 고집하지 말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젊은 사람들처럼 빠짐없이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대우는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라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버글스의 노래 비데오 킬더 라디오 스타 다음 곡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분들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곳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I heard you on the wireless back in 52 Lying awake intently tuning in on you If I was young it didn't stop you coming through They took the credit for your second symphony 시대를 풍미했던 라디오 스타들이 사라지는 현실, 외모와 감각적인 면에 포커스를 두고 그런 문화 흐름 때문에 실력 있는 스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을 아쉬워하는 버글스의 대표곡 Video Killed the Radio Star였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2000년대에 타임즈에 의해 그의 최고 작곡가로 극찬받은 적도 있었죠. 루신다 윌리엄스입니다. Right in Time. It's right in time. 전 세계에 언어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웨이버리 랩스라는 미국 벤처 기업이 최근 유튜브에 홍보 영상으로 자동 번역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2017년에 시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언어로 말하면 웨이러블 형식이라 귀에 보청기처럼 그 비슷한 걸 착용만 하면 상대방의 언어로 자동 번역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포함한 10개국 언어로 서비스된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과학기술의 발전, 이게 어디까지 갈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샤니아 트웨인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ou are still the one. Looks like we made it. Look how far we've come, my baby. We might have took the long way. We knew we'd get there someday.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Still, you're still the one I run to. The one that I belong to. You're still the one I want for life. Still, you're still the one that I love. The only one I dream of. You're still the one I kiss goodnight. Ain't nothing better. We beat the odds together. I'm glad we didn't listen. Look at what we would be missing. They said,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Still, you're still the one I run to, the one that I belong to. You're still the one I want. '90년대 후반 문 남성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래미 수상의 저력 있는 가수 샤니아 트웨인의 You Still The One이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샤니아 트웨인. 그녀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컨트리 크로스오버라는 팝 음악 용어가 연상되는데요. 저는 또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얼터너티브 컨츄리라든지 아우트로 컨츄리 등 뭐 비슷한 용어들이 술술 나오는데요. 이런 장르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윌리 닐슨인데요. 도대체 이분이 지금까지 몇 장의 레코드를 발매했는지 하도 많아서 종잡을 수도 없고, 예전에 이분 앨범 발매될 때마다 이걸 사야 되는지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참 혼란스러웠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뭐 그런 이유로 경제적으로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분이셨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분이 훌리오 이글리시오스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To all the girls I love people. 윌리닐슨과 프리오 이글레시오스의 노래 들어보셨는데요. 프리오 이글레시오스가 노래하면 여성분들이 꼼짝달싹 못하곤 했었죠. 마치 큐피드의 화살을 노래를 통해 날리곤 하는 그런 가수였는데요. 그가 11월 중순에 뉴질랜드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큐피드의 화살을 많이 날릴지 두고 볼 일입니다. 팝송 중에 큐피드의 화살을 다룬 그런 노래가 있죠. 저 유명한 샘 쿡의 큐피드인데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의 화살을 맞춰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는 그런 애원하는 한심한 친구 얘기인데요. 오늘은 스피너스의 음성으로 큐피드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날아갑니다.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스피너스의 큐피드 들어보셨습니다. 이 스피너스는 70년대 후반에 우리들에게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가수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디트로이트 출신인데 디트로이트 하면은 자동차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스피너스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자동차 수리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모여서 조직된 5인조라고 합니다. 샘 쿡의 큐피드를 70년대 후반의 리바이벌에서 아주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이었죠. 자, 이 노래 지금 나오시는 노래 기억하시죠? 디트로이트에서 이 노래 모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방인 취급받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이나 혹은 제가 나중에 디트로이트 출신의 미국분 만나면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바비 베어입니다. 디트로이트 시티. Last night I went to sleep in Detroit City, and I dreamed about those cotton fields and home. I dreamed about my mother, dear old papa, sister and brother. I dreamed about that girl who's been waiting for so long.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Oh, how I wanna go home. Home folks think I'm big in Detroit City, from the letters that I write they think I'm fine. But by day I make the cards, by night I make the bars. If only they could read between the lines. 'Cause you know I rode a freight train north to Detroit City, and after all these years I find that I've just been wasting my time. So I just think I'll take my foolish pride and put it on a southbound freight and ride. Go on back to the loved ones, the ones that I left waiting so far behind.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Oh,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이 노래가 82년도 노래라고 하네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 씨입니다. 1982년 젊은 세대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 씨였습니다. 82년도 하면은 프랑스 출신의 F.R. 데이비드도 국내에서 엄청 인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요. 본국인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앨범이 팔린 나라가 한국이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국내에서 사랑받았던 가수였죠. 자, F.R. 데이비드의 Was It 들으시면서 80년대로 돌아가 봅니다. 원곡과 번안곡을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8년도 대가요제 수상곡 이명우 씨의 가시리입니다. 특히 이 가시리는 국내 드라마에 삽입되어 요즘 다시 젊은 층에 대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명우 씨의 가시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꽃 바리고 가시리 꽃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전하면 아니 울시라 혈운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도셔주셔 얄리얄리 얄릉셔 얄리얄리 얄리 얄리 얄리 얄리 얄리 얄리 얄릉숑 청산별 거기야 60년대 우리들에게 밤에 피는 장미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인기를 얻었던 그런 팝송이었죠. 원곡은 이스라엘 민요인데 부른 사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앤디 윌리엄스 등등 뭐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래도 해리 베르폰타의 버전이 가장 우리들한테 친숙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리 베르폰타의 버전으로 밤에 피는 장미 원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렸을서 삼일 이텔라 엘 하보산 urbesamim ulebna mera dil khmitan shoshoshani esenam hatuskan urbesamim ulebna mera dil khmitan eres el sosanín, y te la el abustán, urbes a mi mulebona, era de lefnifán. Ay, la yarelea, de ruah shoshan ashtar, Ava el haslah shir vallah, Zemer shel ahana. Shachar humar yonah, Roshech malepel lalim, Yich el haboker shoshana, Ektetenuli. Ay, la yorelea, de ruach shoshan gashvah, Ava el haslah shir v'lach, zemir shel ahava. Erev shel shoshanim, v'tella el habutzkan, Urbesamim ulevona, vera velech nifkan. 시간입니다. 오늘은 줄리아 로버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게리 마셜 감독의 1990년도작 프리티 우먼 기혼 여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리차드 기어, 그리고 신인이었던 줄리아 로버트, 그리고 로이 오빈슨의 음악, 뭐 등등 개봉하기 전부터 화제였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흥행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영화였죠. 자, 그럼 먼저 락세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들어보시겠습니다. A flare of silence in the bedroom. Must have been love. 이 영화에서 리차드 기어가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대파하는 일종의 인수합병 M&A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사냥꾼으로 나오죠. 몸을 파는 여자 비비안으로 분한 주리아 로버츠의 매력은 그녀를 톱스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 영화이기도 했죠. 이 영화의 주연 배우로는 원래 맥 라이언과 머레온 캐리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맥 라이언은 청순한 이미지 컨셉으로 대중에게 어필했던 배우라 제 생각에 본인이 고세했었을 것 같고 만약 머라이어 캐리가 비비안으로 배역을 맡았다면 영화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감독한 게리 마샤는 우리들에게 앤 해서웨이를 스타로 만든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안타깝게 두 달 전에 별세를 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로이 로빈슨의 음성으로 영화 귀여운 여인 프리티 우먼입니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 음악은 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the kind I like to meet. Pretty woman, I don't believe you, you're not the truth. No one could look as good as you. Mercy. So, 여러분들과 작별을 할 시간입니다. 추억의 골든팝스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추석 때 고향 내려가면 이리저리 우더런들의 말씀 때문에 여간 곤욕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와 같은 일을 겪었던 점을 기억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보다 정성스럽게 대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서편제로 우리들에게 더욱 정감어린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축제라는 소설에서 이제서야 지은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혹은 생일 등에 가족들이 모일 때 서양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같이 가족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정답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아랫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파티 분위기로 가족들의 유니온을 다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보름달에 생각나는 한가위에 어울리는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의 음성으로 문 리버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추억의 골든팝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입니다. 고맙습니다.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in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Thank you.